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자, 하여튼 뭐 예, 예. 오늘 김재동 씨하고 또 리플 사연을 네. 읽어보는 네. 시간을 네.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사이 좋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음악 부탁합니다. 예. 네. 말이 끝나면 좀 시작해 주세요. 반주를. 예. 네. 네. 황경아. 황경아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의 제목, 화내는 방법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35세 여인입니다. 저는 남 앞에서 화를 잘 못 냅니다. 가로 열고 물론 식구들한텐 잘 내죠. 성격 탓인 것 같은데 이제는 화내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화를 못 내는 이유는 뒷감당을 못할까 더 일이 커질까 걱정이 돼서죠. 뒷감당 안 해도 되는 화내는 방법이나 좋은 기술이 있으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화를 못 내니까 화병이 생기고 억울합니다. 끝입니다. 화음 좋다. 화음 좋네. 마지막에 그 C 코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네 아주. C 맞아요? 오, 맨날 맞아. C 맞아요. 저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알잖아요. 예. 자, 이분 뭐 화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 쪽에서 보면 되게 화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끌어올라도 참고 뭐 그런 스타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날 때 네. 저는 이제 우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풀려요. 진짜. 왜냐면 우주 안에 우리가 예? 살고 있고 그 안에 또 은하계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또 지구라는 별에 그 안에서도 또 한국이라는 땅에 그 안에서도 또 서울이라는 땅에 거기서도 또 이제 동까지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그 하찮은 존재인가 인간이. 그러다 보면은 화가 날 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화 풀어요. 괜찮아요. 예. 두 사람. 왜 화나셨어요 지금? 아니요. 되게 그렇죠. 그 넓은 존재를 생각하면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노래하는 것도 괜찮아요. 노래. 화나. 아 좋죠.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주 노마네임. 리플 저기 달아주셨네요. 안 웃어주면 되게 화내요. 우주노 얼마나 좋은 비에 우주노. 노래를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벌쯤하겠다. 벌쯤하겠다. 노래를 잘 몰라서 예, 그러시나 본데. 예. 노래 몰라요? 그거? 누구 노래죠? 에릭 크랩톤 노래. 에릭 크랩톤 네. 우주노 마이 네임. 우주노 마이 네임.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좋다. 내 네. 이름을 알겠느냐.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간 아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네가 날 알아보겠니? 뭐 그런 노래. 좋은 노래죠. 야, 진짜. 예. 예. 정말 좋은 진행자예요. 김재동 씨. 아유, 별 말씀. 예. 자, 우리 리플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아, 그 순서죠? 예. 예. 예. 네. 예, 첫 번째. 읽어주시죠. 여긴데요? 이거 예. 그냥 이거 읽으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읽겠어요? 예. 제가 하라고요 그냥? 예. 왜? 그냥 못 읽겠어. 지쳤어요?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예, 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라임 오렌지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빨리 할게요. 예. 이건 어디서 본 건데요. 누군가 님에게 막 화가 나게 뭐라고 그러면 너보다 냉소 혹은 비소와 함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즉방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네. 아 이랬어 나보고 이러거라 했구나. 못 읽겠어.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수 없어. 그러면 너보다 그러니까 너보다. 아줌마, 아줌마는 이런 것도 몰라요? 너보다. 그러면 말문이 막힙니다. 어. 아, 너보다 이걸 너보다. 써라. 어. 아, 그러면 화나게 막거나 그러면 어. 화낼 필요가 없다. 어. 아, 너보다? 어, 너보다? 그런 거 계속.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네. 때 진짜 네. 유치한 거. 네. 제일 유치한 놀이죠. 이런 거. 막 애들이 와서 넌 얼굴도 못생겨 키도 작잖아 그러면 여기 밑에서 너보다. 그래서 뭐 너 옛날에 코피 나는 거 봤어? 너 누구한테 맞아서 코피 났지? 그러면 너보다 많이 났겠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꼭 이런 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유치한 거 이런 거. 내가 코피 나는 거 봤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유치함이 끝이죠.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봤는데? 그러면 밑에서 너보다 했던 애가 얘기를 하는 거야. 대구시 여러분 담배 꽁쳐! 이렇게. 아우 막 유치해서 살이 떨리는 거지 뭐. 아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놀았잖아. 아우 막 살이 막 떨리죠. 너보다! 막 이런 거. 아, 자, 다음 리플입니다. 자, 다음은 요건 형이 하죠. 앞에 건 내가 있으니까. 다음 리플. 네. 귀엽게 삐져버리는 겁니다. 네. 물론 화내면서 말이죠. 막 화내다가 치 몰라 그러면서 귀엽게 등을 돌려버리세요. 나이가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여 저 인간 왜 그래? 라는 눈총이 있겠지만 그냥 막 화내다가 삐졌다가 또 웃으세요. 뒷감당 필요 없겠죠? 혼자 다 해버리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밑에 아, 이런 어중간한 리플에는 또 우리 리플의 달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밑에도 리플을 달았죠. 정형식이라는 분이 말이죠. 예. XRG007이라는 분이 예. 아이디를 XRG007 야 대단히 그 아이디가 공격적이죠. 밑에다가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드로 리플을 달았어요. 그건 화를 내기보단 화를 당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그대로 공격적입니다. 되게 공격적이죠. 그랬더니 밑에 한국인이라는 분이 네. 내 말이 이렇게 또 내 말이 내 말이 그렇죠. 이 한국인이라는 분은 아까 아마 너보다 그거 올려주신 분하고 예. 아이디만 바꿔서 올렸을 거예요. 예. 딱 그분 말투인데요. 예. 아 그렇네요. 또 내 말이 할게요. 자 한광훈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화낼 수 있는 방법 1. 밤 12시에 종로에서 택시 잡기. 금요일에 하면 정말 화남. 2.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매주 방청 신청하기. 안 뽑아주면 화남. 3. 영화 매트릭스 2 보기. 마지막에 결말은 다음 편에 라고 나올 때 정말 짜증나. 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이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뭐 리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네. 그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화를 되게 많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기타 한 번씩 들고 이렇게 제가 막 우울해하거나 정말 화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불러내서 기타 딱 들고 야, 전 세계에서 너 말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야. 그리고 한 곡 다 해주고 네, 전유성 씨인가요? 누구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주위에 그렇게 좋은 친구나 형이나 네. 언니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화를 승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예.